burn the world. Yep. I do it all. West side till I die. Give me the real hook, man. If I rule the world, yeah. I do it all. Yeah, BTS. And the if I rule the world, I have it all. 남자라면 똑같겠지, pretty girls. 완전히 없어진 인종차별. You are being Asian, Caucasian girls. 그리고 Mula, with Owens and Mr. Alexander Wayne and Shane Oliver. 평생 만들게 해, 김남준 collection. 옷 색깔이 까만 색으로 이제 좀 만족들. Music, turn it up. 지루해져 후위는 컸군요. 노래 만들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게 해. 노래 제목은 애국가. 이쁜 여자들에게 파묻혀 TV를 봐. 세상의 모든 여자들 나 위에 ready to die. 남자들 너네 술과 좋아. 은행 없어 저도 좋아. 어쨌든 여긴 내 왕국이니까. Follow the world.